지는 바람 속에 묻힌 그대는 가여운 사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못 듣고 내 곁에 머물다 갔네 한 번 더 불러주길 바라는 그대만 몰라 미안해요 다시는 돌아와 내 곁에 머물 수 없는 곳에 가버렸나 내 가슴에 너를 새겨두고 멀리서 그저 지켜만 보면서 말없이 울고 말았던 그대는 내 맘을 내 맘을 모르나요 그렇게 사랑했었다 슬픔만 주 지금도 그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거기서 웃음 짓겠지 너를 새겨두고 멀리서 그저 지켜만 보면서 말없이 울고 말았던 그대는 내 맘을 내 맘을 모르나요 그렇게 지금도 그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거기서 웃음 짓겠지 지금도 그대 나를